우리 사랑이 높이 속행 못 갈래 어디 소용없지 수백만의 dollars 들려야 될 수가 없다고 들려면 네 손이 나 때라고 바로 봐 yeah 웃기미 나 착각해 봐자 건드려 나 안 보이는 깨끗이 깨끗이 봐봐 여기 굳게 봐 You're so freaky freaky dumb You're so freaky now 아무것도 듣지 않을래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도 make sure time 왜 떠들어대니 why why 이젠 꺼져줄래 bye bye 또 주위 red what's wrong day yeah 기회는 없어 될 수 깨를 goodbye 아무것도 듣지 않을래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이 우릴 힘들게 한대도 널 지켜줄게 넌 나만 믿고 따라 Bam, bam, bam.